늘 마지막처럼 거덕임이 일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진 모르지만 그 길목에 너는 필연이었어. 마음을 나눠 가진 친구야, 눈물을 함께 나눈 친구야, 가슴에다 나는 너를 새겼지. 오늘의 우정을,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말자 영원히. 거덕임이 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진 모르지만 그 길목에 너는 필연이었어. 마음을 나눠 가진 친구야, 눈물을 함께 나눈 친구야, 가슴에다 나는 너를 새겼지. 오늘의 우정을,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말자 영원히. 마음을 나눠 가진 친구야, 눈물을 함께 나눈 친구야, 가슴에다 나는 너를 새겼지. 잊지 말자 영원히, 잊지 말자 영원히.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말자 영원히. 마음을 나눠 가진 친구야, 눈물을 함께 나눈 친구야, 가슴에다 나는 너를 새겼지.